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다섯 돌 직종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10일 평양의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직명일꾼들, 노동자들, 직명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